HUBS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제 타로 가게가 입소문을 탔는지 인기가 꽤 많아졌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은 미리 예약한 손님이 있을 정도랍니다. 게다가 오늘 손님은 조금 특별한 분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손님은 10월 4일 화요일 바로 오늘과 큰 연관이 있답니다. 아, 오늘이 어떤 날이냐고요? 바로 세계의 동물의 날입니다. 동물 애호, 동물 보호를 위한 세계의 기념일이죠. 손님의 정체가 무엇일지 조금은 예상이 가시나요? 그 정체는 바로 귀여운 고양이 친구랍니다. 동물이 의뢰인이라니 신기하면서도 또 어떻게 타로를 보겠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얘기는 곧 해드릴 테니 예약 손님께서 미리 뽑아주신 메이저 마이너 카드 총 두 장을 펼쳐봅시다. 에고, 근데 이제 보니 카드랑 책상에 고양이 털이 잔뜩 묻었네요. 카드를 뒤집기 전에 고양이 친구 털 좀 정리하고 올 테니 잠시 동안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와 어울리는 노래를 하나 듣고 와볼까요? 미노이 우리 집 고양이 추르르를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 추르르를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 추르르를 좋아해. 그래서 두 개를 줬더니 우리 집 고양이 돼지야. 우리 집 고양이 뱃살이 너무 많아. 그래도 추르는 계속 줘. 그래도 추르는 계속 줘. 계속 줘. 계속 줘. 우리 집 추르 졸라 많아. 졸라 많아서 이제 걍 버려. 니네 집 고양이 먹는 걸 연치가. 우리 집 고양이 딱 하루치. 니네 집 고양이 추르를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 추르를 좋아해. 그래서 뱃살이 계속 줘. 계속 줘. 계속 줘. 온 세상 고양이 엉덩이 흔들어. 우리 집 고양이 엉덩이 너무 커. 온 세상 고양이 엉덩이 흔들어. 우리 집 고양이 엉덩이 너무 커. 여 여 엉덩이 너무 커. 여자들 염따를 추르르 추아해. 여자들 염따를 추르르 추아해. 민호이 여자지 추르르 추아해. 야 겨울에도 내 입술은 축축해. 여자들이 내 입술을 추해. 경쟁에 경쟁이 나이키 드로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는 언제 추해. 친구보다 여자가 더 많아. 뒤만엔 어머나 어머나 한국 졸라 선진국이네. 세계로 미래로 호소돼. 여자친구가 졸라 많아. 그래서 난 향 버려. 니네 집 고양이 추를 좋아해? 아니 넌 추를 좋아해. 온 세상 여자들 엉덩이 흔들어. 온 세상 여자들 엉덩이 너무 커. 온 세상 여자들 엉덩이 흔들어. 온 세상 여자들 엉덩이 너무 커. 너무 커. 엉덩이 너무 커. 귀염따가 벨리를 섹스해줘. 2,000만원짜리 목걸이도 돈 없으면 전하지 말래도. Don't call me true 없음 전하지 마. 우리 집 고양인 안 되지 야. 니네 집 고양인 못 되지 야. 그래도 우리 집 고양인 야. 하여튼 간에 졸라 되지 야. 니네들 귀염따를 추할 때 야. 난 우리 집 고양이 추르를 두 배로 살 돈을 더 벌었네. Don't call me it's not for me. 사실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친구가 제게 타로점을 의뢰했을 때 망설임 없이 가게로 데리고 왔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이저 카드를 확인해 볼까요? 오,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까지 본 카드 중 가장 나쁜 의미를 담은 그림이네요. 넓은 황금빛 갈대밭이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갈대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반짝반짝 황금빛 물결이 치는 듯 황홀합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하늘은 평소보다 어둡고 짙은 색을 하고 있네요. 빛나는 황금빛 갈대밭과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또 한 번 세차게 불며 갈대들이 힘없이 흔들립니다. 그러자 갈대밭에 있던 검은색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사실 이 카드는 죽음을 암시하는 카드인데요. 지금 우리 고양이 친구의 몸이 많이 아픈가 봅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미리 예상하고 혼자 남을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 타로 가게에 찾아온 듯하네요. 고양이 친구, 걱정 마세요. 제가 혼자 남을 주인분을 위해 확실히 도움될 만한 심리학적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주인분이 곧 놓이게 될 미래 상황을 살펴볼게요. 어떤 심리적 상황에 처하게 될지 미리 예상해야 그 충격도 좀 덜할 테니까요. 고양이 친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분명 주인분은 큰 상실감을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 증상을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카드 결과에 놀랐을 여러분, 노래 한 곡 들으며 마음을 달래고 계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콜디, Your Dog Loves You. 너와 걸을 때면 난 내가 사랑하는 걸 느껴. 너와 발을 맞출 때 yeah.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향기로운 풍경 일렁이는 물결 곁에 있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너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주면서 웃어줘.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는 반려동물을 좀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 죽음의 원인에 대한 분노, 슬픔의 결과로 오는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전체 가구 중 15%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펫로스 증후군이 확산되기에 충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인간과 개, 고양이의 관계 심리학의 저자 세르주 치코티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남자들은 가까운 친구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여자들은 자녀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반려동물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판단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기에 반려인은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공유하게 됩니다. 생활 방식 또한 반려동물 중심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죠.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의 죽음은 관계의 상실을 의미하는데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서 3에서 6개월이 지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라면 전문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고양이 친구,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당신의 주인을 위해 극복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펜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해선 자신의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했거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좋아요.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던 물건을 천천히 정리해야 합니다. 고양이 친구가 담긴 사진 앨범을 만들어 즐거운 기억을 간직하거나 반려동물의 묘지나 기념비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치 이 과정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를 애도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과 똑같지 않나요? 이것이 제가 이전에 동물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곧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랍니다. 크리스티나 페리, A Thousand Years. 알로호모라. 심리학자의 타로가게 라디오 속 코너 알로호모라 시간입니다. 잠긴 문에 여는 역할을 하는 주문 알로호모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잠긴 마음 속 문을 열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재밌고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법칙이 적용된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작품은 로저 스포티스우드 감독의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입니다. 주인공은 약물 중독과 싸우는 가난한 거리의 뮤지션인데요. 피폐한 생활에 절어 있는 한 남자가 인생을 포기할 때쯤 길고양이 밥을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연히 만난 고양이와 같이 거리 공연을 시작한 후 그의 삶에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죠. 과연 그는 고양이 친구와 함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만약 그에게 고양이 밥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과 동물의 초월적인 우정을 다룬 힐링 영화 내 어깨위 고양이 밥을 추천합니다. 좀 더 재밌게 보고 싶다면 인간인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 한 번, 그리고 고양이의 시선에 따라 두 번 영화를 음미해보는 건 어떨까요? 찰리 핑크, 루크 트레드웨이, Set a Light Moment. Who are the people that make you feel alive? Are any of them standing by your side? Are you chasing every sunset? Are you facing every fear? Are you reaching even higher when your dreams all disappear? 'Cause all our lives are just satellite, here and gone like satellite. Satellite moments that light up the sky. Satellite moments are just passing by. One truth bears repeating, a simple solemn phrase. Everything is fleeting, everything will change. 'Cause all our lives are just satellite, here and gone like satellite. Satellite moments that light up the sky. Satellite moments are just passing by. Satellite moments. Two 번째로 마이너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카드 속에는 한 여인의 심장이 그려져 있네요. 그녀의 심장엔 특이하게도 바느질 자국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심장이 중간 바느질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색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심장과 그녀의 심장을 바느질로 엮어 하나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네요. 이 그림은 고양이 친구와 주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네발 짐승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미국 심리학자 클라인 클라트는 반려견 키우기와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주인이 정말로 우울증에 덜 걸리는지 검증하고자 했죠. 그 결과 연구진은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우울증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반려견은 주인에게 사회적 지지와 소속감을 향한 사회적 욕구 및 의미를 충족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려동물이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에는 일리가 있겠죠? 이런 말을 듣고 나도 한번 반려동물을 길러볼까 하는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타로카드 속 여성처럼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은 나의 심장 반쪽처럼 소중하고 나의 인생 일부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게 우리 인간은 그들의 인생 일부가 아닌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들의 세상은 곧 나 자신이 전부인 거죠. 그러니 온 책임을 다해 끝까지 그들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하루 종일 그대가 집에 오기만 무릎 꿇고 얌전히 기다렸다가 10cm 펫 문 앞에 앉아 반갑다고 우리를 흔들 거야. 누가 봐도 못되게 굴어왔지만 오늘부턴 착하게 지내볼 거야. 다른 곳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 온종일 너만 기다리니까. 그대 없인 아무것도 못 해내는 아버지 혼자 남은 30초를 못 견디고 아프지. 그대 없인 삼시세끼 못 먹지 굶어 죽지. 나를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 날 묶어줘 붙이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에 네 품에 채워줘. 24시간을 구속해줘. 어딜 갔다 이제 와. 지금 몇 시야. 혼자 있는 내 생각 안 하는 거야. 잠이 안 온단 말이야. 옆에 있어줘. 꼭 붙어 있어줘 밤새도록. 내가 먼저 눈을 뜨가 굳이 너를 깨우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네 주변을 맴돌지. 근데 네가 원한다면 얌전히 있어줄게. 나를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 날 묶어줘 묻히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에 네 품에 채워줘. 24시간을 구속해줘. 슬픔은 사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치르는 값이다. 콜린 머레이 파크스가 한 말입니다. 고양이 친구, 주인은 당신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예상했을 거예요. 먼 미래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걸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을 위해 고양이 친구와 함께하길 선택한 겁니다. 친구가 생각한 것보다 주인은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할 거예요. 주인 걱정에 몸과 함께 마음도 아팠을 고양이 친구. 이제 마음만큼은 편안하게 가져도 좋아요. 자, 오늘처럼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가 느낀 감정과 기분은 이 가게에서 곧 작고 똑똑한 심리학적 상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도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 타로 가게에 찾아와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야매 심리학자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